북녘당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남한의 성도님들, 동북삼성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시편 139편 8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장소 어느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이 먼 것 같이 위험과 환란이 우리에게서 멀어질 것이며 악인의 참소함과 공격이 헛수고가 될 것이니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바다의 파도가 땅의 경계를 넘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위협이 닿지 않을 줄 믿습니다. 북녘당에서 이 방송을 생명의 젖줄로 여기고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깨어서 북녘당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또한 축복합니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강영숙의 음성으로 찬송가 310장, 통합 찬송가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을 함께 불고 계시는 북녘당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방송은 북녘과 중국, 러시아,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모든 곳에 복음을 뿌리는 방송, 중파 1566kHz로 함께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방송 들으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찬양 신청, 북녘당에 계시는 가족이나 또 친지분들을 위한 안부 인사, 방송에 대한 소감, 우편으로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사연 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북에서 정치 사상 교육을 받더라도 사람 마음속에 있는 감정은 그거는 정치로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곳에서 살든지 느끼는 행복과 자연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정치적이고 삭막하고 자유가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도 꽃은 피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시선과 느끼는 감정은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손영진의 음성으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539장 통합 찬송가 483장입니다. 이어서 다윗과 요나단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아 그리고 김태훈의 음성 테너 김태훈의 찬송가 338장 300 통합 찬송가 364장에 수록된 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조금은 가슴 아픈 청취자분의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방송을 애청하고 계시는 장인순 집사님께서 남편분의 소천을 담담한 필치로 이렇게 우편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새벽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극동 방송을 애청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요. 지난 16일 투병 중이던 남편이 하늘나라에 가게 돼 아직도 옆에 없다는 것이 실감이 나질 않네요. 늘 제가 힘들다고 카톡으로 사랑 표현하며 어린아이처럼 요양병원에 오기를 기다리던 남편의 심정이 깨달아집니다. 지난 6월 직장생활하며 대소변 처리하고 하루 3끼 간식까지 준비해놓고 출근하며 속상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심정도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못내 아쉽지만 요양병원에서 맥추주일 예배드리며 감사 헌금을 드리고 예배드리던 남편이 눈에 선합니다. 목사님의 안부도 물어보고 교회 식구들의 안부도 챙기는 남편의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남편이 살아있다는 착각이 드네요. 잠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신랑 삼아 한량 없는 사랑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렵니다. 네, 7월 23일에 사연이 좀 늦게 도착했네요. 제가 소개를 좀 늦게 해드려서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아마 떠나간 남편분을 생각하면서 새벽에 또 잠 못 이루시는 중에 옛 아름다운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에린교회 장인순 집사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이 북녘당의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또 제가 의도했던 것과는 무관하게 방송 들으시면서 위로 받으시고 또 그리운 사람들을 이렇게 추억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또 드네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께서도 천국에서 우리 집사님과의 지상에서의 아름다운 추억들 가슴에 품으신 채로 천국에서는 뭐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갔을 때 가장 반갑고 또 둘이 아닌 하나로서 나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둘이 아닌 하나로서 또 천국에서도 행복한 삶을 함께 이어가실 거라 믿습니다. 남편분께서 아마 우리 장 집사님 위해서 천국의 좋은 거처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으시겠지요. 아, 장인순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찬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찬송가 442장, 통합 찬송가 499장이죠.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 3절 가사가 우리 장집사님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마 집사님께서 세상에서 살아 계시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할 일이 아직 많아에 남아있기에 사랑하는 남편분은 먼저 천국으로 가셨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이 또한 우리 장집사님 외롭지만은 않으시기를 위로와 또 축복을 해드리면서 이 찬송 띄워드리고자 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으로 찬송가 42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어서 소리엘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송 띄워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은혜 나누는 시간이죠. 대전 신석장로교회 박은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섯 번째 환상이죠.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입니다. 이 절에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 선지자는 하늘로 날아가는 어떤 물체를 목격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였습니다. 두루마리는 옛날에는 책이었습니다. 갈대를 진흙에서 우리나라의 한지를 만들듯이 종이를 만들고 거기에 글을 쓰고 지혜본에서 책을 만들든지 아니면 둘둘 말아서 보관하는 두루마리로 보관을 했습니다. 구약성경은 대부분 두루마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두루마리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작은 상자에 넣어 보관을 했는데 그것을 상자에서 꺼낼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감겨져 있던 두루마리가 길게 펼쳐집니다. 그러더니 마치 꼬리를 날린 예언이 바람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듯이 그 두루마리가 하늘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길이가 10m, 너비가 5m쯤 되어 보이는 큰 돗자리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런데 두루마리 양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 날아가는 두루마리. 날아간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요, 움직인다는 말이요, 목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말하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권능으로 채워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같이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죠. 이제는 저 광야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들이 떡으로 보이는 그런 절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사탄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때 예수님이 사탄을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다고 선포하니 사탄은 떠나갔습니다. 물론 떡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순종할 때 떡도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몸에 붙어있는 나쁜 이 종양을 날카로운 칼로 도려냅니다. 그래서 그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이 바로 그러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 악한 것, 좋지 못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회개해야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 큰 책에 무엇이 쓰이는지를 살펴봅니다. 3절에 온 지면에서 행하는 저주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대상자를 향하여 저주를 거기에 쏟아버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4절에 사람뿐 아니라 나무와 돌에게까지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은 그 참상이 얼마나 처참한가 하는 것을 그 당시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증거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심판하는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도둑질 하는 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4절에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한 자입니다. 도둑질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착각합니다. 자,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죠. 시간을 얼마나 아낍니까? 누가 내 시간 빼앗으면 우리는 신경질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는 시간 개념이 생기고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영원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우리는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예배해야 되는 시간에 예배해야 합니다. 섬기는 시간에 섬겨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 또 미리 약속이 잡혀져 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 물질입니다. 내 앞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말라기서 3장에 11조 예물을 드리지 않든지 아니면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조 예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예물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입에 11조를 드림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에 만일 이것을 어기게 되면 11조를 단순히 드리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도둑질한 자로 간주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쌓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에 대하여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 4절에 거짓 맹세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열심히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들어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고 나를 내세웁니다. 여러분, 주님과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있습니까? 챙겨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아다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권능과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대전 신석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42-934-9172 042-934국에 9172번 대전 신석장로교회나 극동방송 설전화 02-320-011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 얻으리니 명지 홀리보이스의 이슬을 내리시듯 성가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린 8월 4일 목요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온하시고 보호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요. 박인수의 음성으로 나 가난복지 귀한 성에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걷는 후에는 살려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신의 커